같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했는데 오늘 이제 오이디푸스 왕 안티고네, 특히 이제 안티고네를 중심으로 고대 그리스 비극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서양 역사에서 일단 안티고네하고 오이디푸스, 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런 말을 들어도 알 수 있다시피 안티고네하고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이 작품 자체가 소포클레스의 비극 이 자체가 굉장히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어디 가서 대화를 할래도 지금 뭐 소녀시대에 대해서 잘 알아봤자 대화할 게 없어. 소녀시대 뭐 무슨 춤출 줄 알아봐야 아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이런 고전 중에 고전을 아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쭉 바라보는 상식을 볼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게 될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있죠. 안티고네. 안티고네라는 작품을 독일의 레클람 출판사에서 문고판으로 번역해서 내는 거예요. 수첩이 아니에요. 뭐 일수 아주머니 수첩까지 생겼는데 여러분들 이런 책 되게 이쁘죠 지금? 예, 이렇게 쭉 벌려가면서 이렇게 보라고 그렇게 나한테 안 오면 안 돼. 너무 작아서 이렇게 챙길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게 제가 일부러 이제 보라고 구경하라고 책 구경하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 구경을 하는 것도 이게 또 공부 이게 재미라 아시겠어요? 네, 자 이쪽으로 쭉 돌아가면서 일단 예, 강의 들으면서 이제 일단 구경을 한번 하세요. 혼자서 너무 많이 걸려. 30초이나, 10초이나 보지 말고, 바로 땡겨요. 오늘은, 저기, 이제, 오이디푸스 왕 안티고네, 요, 천백 선생님이 번역하신 책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일단, 소포클레스 전집이 나와 있기 때문에, 소포클레스 전집을, 정말로 관심 있는 분들은 소포클레스 전집을 사셔도 괜찮은데, 이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스 비극 일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안티고네라는 작품을 지금 집중적으로 읽을 거예요. 오이디푸스 안티고네한테 안티고네를 집중적으로 읽을 겁니다. 그리스 비극에 관한 얘기를 오늘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안티고네 이걸 다음 주하고 2주하고 3주에 걸쳐서 안티고네를 집중적으로 읽고 불행하게도 이번 달에는 숙제가 2주 차에 나가서 3주 차에 제출해야 돼요. 3주 차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3주차에 제출을 해야 되고, 3주차에 제출해서, 4주차에 내가 나눠주면서 잘 쓴 사람들에게 이제 4주차에 발표를 시킬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너무 발표를 대충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뭐 마지막인데 하고 개기는 경우가 있는데, 4주차 수업을 하기 전에, 올해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숙제를 미리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번에 안티고네의 이 숙제가 조금, 머리가 좀 빡센데, 2주차, 3주차 딱 읽어가면서, 숙제를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 안티고네라고 하는 이 작품도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 안티고네가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안티고네가 이 작품이 책 없어요? 책이 없이 왔어요 지금? 아니 왜 왔어요? 뭐라고? 잘 몰랐어요? 아, 모르는 건 죄가 아니지. 다음 주에 책을 사갖고 와야 돼요. 판매 유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안티고네라고 하는 이 작품을 읽고, 이 안티고네라고 하는 작품에서 소포클레스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거. 근데 그거는 이제 횡설수설 쏠 가능성이 아주 높아. 이번에 이게 레포트를 읽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형식으로 써야 되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안티고네라고 하는 작품이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근데 그걸 가장 잘 드러낸 문장이 이거다. 아시겠죠? 이해가 됐어요? 지금 숙제가 뭔 말인지 이거는 뭘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가령 안티고네 이 작품의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오만한 자들의 큰 소리는 그 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어 늙어서 지혜를 가르쳐준다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오만한 자들의 큰 소리는 그 볼로 큰 타격들을 받게 되어 늙어서 지혜를 가르쳐준다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 안티고네라고 하는 이 작품은 젊어서부터 겸손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에게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 구절을 뽑아서 쭉 적고 이 구절을 적고 이 구절이 나는 이 작품의 문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문장을 통해서 이 희곡 작가인 서포클레스가 우리에게 여러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한다. 아시겠죠? 일단 그렇게 그게 숙제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뽑은 문장을 적고 이 문장이 요 책의 메시지인 이유를 적어도 세 개는 쓰셔야 돼. 그죠? 그러면 A등지 반매가 되겠죠. 왜? 그냥 이 문장이 좋아서, 이 문장이 틀림없어, 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유가 뭐예요? 그럼 1번 이 문장이 좋아서, 2번 틀림없어, 3번 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좋아서, 이렇게 쓰지 말고 이 문장을 딱 뽑고 앞에 첫 번째 뭐 안티고나 이러이러한 짓을 했는데 크레온이 이러이러한 짓을 했다. 근데 그것이 결국 그런 행동이 이 문장으로 집약되었다. 이렇게 있잖아요. 구조를 세 가지 정도로 끄집어내서 하나의 문장에 딱 집약됐다고 보는 거지. 그렇죠? 그거를 골라내야 되니까. 논거를 세 개를 들어야 된다 이거죠. 이 문장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거다. 근데 그 메시지는 적어도 이렇게 됐다. 세 개를 들어야 된다. 항상 이제 달리 말하지 않아도 논거가 뭔 논거를 들어라. 그럼 세 개를 들어야 돼요. 논거를 세 개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미리 숙제를 내드립니다. 숙제를 내드리면 오늘부터 이제 국리를 이 숙제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안티고네를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티고네를 읽어가지고 이제 오늘은 그리스 비극에 대한 일반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안티고네를 쫙 읽어나가는데 2주째, 3주째 할 때 3주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청탁을 받고 4주째 그것을 아,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 이제 글쓰기를 하는 책을 읽고 나서 글쓰기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해가면서 4주째 강의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텍스트가 얇기 때문에 4주째. 왜? 안티고네를 읽고 하고 레포트를 쓰라고 그러면 나는 이 작품이 너무 좋았다. 안티고네 짠하다. 뭐 이스메네와 안티고네 사이가 너무 우애가 깊지 않아서 걱정이야. 뭐 이런 얘기만 써. 짜증나게. 여행도 문제 줘봐. 레포트 줘봐. 첫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 글을 쓸 때는 사건의 중심만 딱 잡아서 쓰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쓴 사람 많아요. 근데 이게 A평지 반면에만 쓰라고 그러면 이게 두 문단이거든요. 두 문단만 딱 쓰는 거야. 딴 얘기 쓸 거 없어. 나는 누군데, 내가 도덕친구 나는 누군데 이런 거 썼지. 쓸 거 없어. 어? 하나도 안 궁금해. 자기 나하고 사귈 것도 아니잖아. 안 궁금해.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할 거 없어. 내가 하고자 하는 말만 팍팍 써야 되거든요. 그게 서평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안티고네를 읽고 나서 안티고네에 대한 서평을 하나 쓰고 싶다. 그러면 나는 이 책을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써요. 정바도서관에서 동대문 정바도서관에서 강의 듣게 됐다. 강의 선생이 이걸 읽자고 하니까 읽었는데 되게 재밌다. 있으면은 어때? 안티고네 불쌍하냐? 왜냐면 써. 필요 없어요. 그 얘기 필요 없어. 안 궁금해. 어떻게 읽게 됐는지. 네? 그러지 말고 지금 이게 서평으로 가는 중간 단계. 이게 아시겠어요? 이게 서평으로 가는 중간 단계. 일단 읽어. 읽으면서 도대체 이 텍스트가 어떤 스토리로 이루어졌는지 이게 아니라 이 텍스트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이 텍스트로부터 끄집어낼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문장 딱 내는 거야. 한 문장으로. 책 한 분이 책 한 분에 딱 한 문장만 뽑아내. 뽑아내서 그것을 갖다가 뒷받침하는 얘기를 논거를 세 개를 붙이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뼈대를 쫙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A평지 반면의 뼈대를 만들면 그게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을 덧붙이고 살을 붙여서 서평으로 되는 거예요. 서평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평은 사람들마다 다 달라. 제가 예전에 이제 서평집을 내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아니 서평에 왜 책 줄거리 얘기가 없고 서평 읽고 자기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구절들만 골라가지고 그새들만 따다다다다 떠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출판사 편집자야? 보도자료 쓰는 사람이야? 그냥 나는 이 책을 읽고 내가 읽은 부분만 내가 마음에 드는 부분만 골라서 이 책이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거라고 생각한 것만 골라서 싹 던져주면 그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읽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의 문장을 뽑아내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000페이지짜리 책을 읽든 200페이지짜리 책을 읽든 50페이지짜리 책을 읽든 우리가 그 책에서 다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탁 항상 이렇게 이 책에서 이 문장 빼면 이 책은 쓰러져. 이걸 내가 보기엔 이 문장이야. 내가 보기엔 이 문장. 이거 있죠? 그걸 뽑아내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책이 굉장히 재밌게 읽힐 수 있어요. 재미는 아니에요. 그렇게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할 때 가장 부족한 점이 바로 그거예요. 글쓰기를 할 때 부족한 점이. 명예에 대한 생각을 쓰라 그랬더니 이런 이제 인생사진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쓸 거 없어. 그냥 명에 대한 네? 명에 대한 얘기 그냥 쓰면 되는 거죠. 명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안티고네 뿐만 아니라 이제 호메로스 일리아스도 마찬가지인데 안티고네는 특히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과연 크레온이라고 하는 왕하고 그 왕에게 저항하는 안티고네라고 하는 어린 소녀하고 이 사이에 갈등들이 나오는데 이 갈등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이 둘 다 크레온의 말도 옳고 안티고네의 말도 옳아요. 어떻게 하면 이 둘의 입장을 잘 조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 이 히랍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 것인가.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인텔 모바일 프로세서 그거 하는 그 광고 있죠, 광고. 광고에 보면은 고대 그리스의 이제 극장이 나와요. 여기 나눠드리는 거 보세요. 거기 보겠습니다. 테아트론이죠. 거기가 이제 계단식 좌석이에요, 지금. 테아트론이. 테아트론이라는 말에서 이제 피어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계단식 좌석.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동그란 거, 한번 읽어보세요. 보겠습니다. 오케스트라라고 읽지 말고, 오르케스트라라고 읽으세요. 이라고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야. 오늘날 오케스트라가 바로 이게, 여기 바로 이제 그 합창단, 코러스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둥글둥글 하는 데가 이제 오케스트라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악기를 연주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 파로도스라고 돼 있죠. 파로도스. 이게 통로예요. 이제 그 합창단이 들어오는 통로. 그 다음에 스케네, S-K-E-N-E, 스케네. 스케네라다 K라는 글자를 C로 바꾸면 C인이 되죠. 일락 일자 할 때 그거. 바로 그리스어 스케네라고 하는 단어에서 C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기에 이제 배우들이 서서 대사를 하는 부분. 하는 장소, 이게 스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리스의 극장이죠, 아테네. 그러니까, 요 테아트론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고대 그리스의 비극을 보았겠죠. 근데, 요 고대 그리스의 비극을 보았을 때, 고대 그리스의 비극을 볼 때, 일단 이 비극이라고 하는 작품을 읽을 때는 이 작품 그 자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그것의 상황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고대 이 그리스 비극은 이 작품이 상영되는 이 작품이 이렇게 공연되는 그런 맥락이라든가 배경을 갖다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TV 드라마 그거 보세요. 드라마 꽃보다 남자? 파인과 아들 먹고 싶습니다. 아, 뽀뽀다 남자 요새 보세요? 뽀뽀다 남자 봐요? 왜 안 봐요? 네? 왠지 잘생긴 남자들 보면 역겨워요? 아, 본인의 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봐요, 드라마? 드라마 안 봐요? 드라마, 아, 이 드라마는 정말 내 가슴을 울렸다는 드라마 있어요? 예? 네? 뭐가 있어요? 청춘에서? 심으로 나온 것? 아하. 왜 울렸어요? 왜 울렸어요? 그 드라마를 보니까 어땠어요? 좋았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바로 짚어먹는 거예요. 좋았어 이러면 안 된다니까. 저는 이제 제가 지금 TV, 집에 TV 없이 산 지 한 3, 4년 됐기 때문에 요즘에 이거 뭐가 돌아갈지 잘 모르는데 저는 제 인생의 드라마 사랑과 야망입니다. 사랑과 야망 알죠? 이제 지금 이번에 새로 한 사랑과 야망을 보였어요. 일단 그 태수 역을 맡은 이훈이 영 연기를 못했기 때문에 완전 꽝이었고 옛날에 이덕화가 거의 죽였죠. 이덕화가 정자 이덕화 완전 죽으면서 이덕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랑과 야망이라는 드라마는 태수하고 그 태수 형 태준이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그 드라마의 특징이 뭐냐면 도저히 형제라고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허는 짓거리들이. 정반대잖아. 태수와 태준이가.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저기 태수 마누라 정작하고, 저 과수원 딸 누구지? 은환이하고, 이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 드라마를 보면, 사랑과 야망 안 봤어요? TV가 없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비춰서 생활 좀 미안해요. 그래도 외롭고 그럴 땐 텔레비 좀 보셔야 되는데. D&D거든? D&D가 그러니까 그 드라마가 굉장히 그 잘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서로 완전히 극과 극으로 대립되는 사람들이 탁 등장을 해요. 그래갖고 둘 사이의 그 갈등 관계와 이게 뚜렷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들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그 했던 사랑과 야망을 볼 때는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보는데 어린애들은 그렇잖아요. 그 아무리 그 남편이 잘못해도 남편을 바가지 긁는 여자들을 미워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정자가 이게 태수 막 패대기 치고 막 그러니까 저 나쁜 년 나쁜 년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금방 쫙 감정이입이 되거든. 태수 편이 돼버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또 이번에 저 사랑과 야망할 때는 정혜리 씨가 탤런트 정혜리 씨가 태수 엄마 역을 맡았는데 약했어. 옛날에 김용림 씨가 있다고 레모난 얼굴에 김용림 씨 버킷이 시어머니가 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완전히 강팀이잖아. 그 태수와 태준이를 갈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의 특징이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는 만나보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사실 태수 엄마 같은 사람들 아주 그 상황 그 사람의 모습을 극단화 시킨 거예요. 그게 그걸 우리는 전형이라고 하거든요. 전형화 시킨다. 그것이 바로 드러나고 있는 드라마였어요. 사랑과 야망이. 뭐 제가 김수현 씨한테 뭐 돈 먹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여러분들이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가 하나의 그 사회적인 그런 논란을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서포클레스의 이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바로 고대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이런 연속 효과 같은 거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돈 내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연속극이었다는 그 점을 잘 알아야 돼요. 우선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상연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서퍼플에서 미국 드라마가 상연되는 공간이라는 게 뭐냐? 폴리스라는 거예요. 폴리스 고대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 사람들이 발명해낸 아주 그 희귀한 정치 체제이고. 생활 공동체인 이 폴리스에 대해서 딱 뚜렷하게 알아두어야만 이 드라마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폴리스는 2만 명 내지 3만 명 정도의 시민을 갖춘 정치 공동체예요. 근데 이 폴리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국가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도시 국가가 아니에요. 그냥 이 폴리스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1번 뜻은 그냥 도시. 도시에 살고 있는 인민들. 그 다음에 공동체의 뜻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2만 명 내지 3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시민들이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사는 공간에서 틈만 나면 미네를 하며 모이죠. 그렇죠? 회의하고 모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서로 너무너무 잘 알겠죠. 그렇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2만 명 내지 3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정치 공동체라. 그래서 이게 바로 민회도 열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공간이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아고라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다음에 가면 아고라 있잖아요. 이 아고라는 뭐냐면 시장이기도 하면서 민회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면서 재판정이기도 해요. 아고라에서. 이 사람. 그러니까 맨날 바글바글바글바글 보이는 거예요. 바글바글바글바글 보여.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테네 폴리스에서는 특히나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관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추첨으로 뽑았어요. 되게 중요해요. 추첨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어떤 관직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관직을 하고 싶으면 출마를 해요. 출마를 해서 유세를 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우선 뭐 죄를 지은 적이 있다든가 나라를 말아먹을 정도의 죄를 지은 적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은 일단 탈락. 그리고 10명 정도 출마를 했는데 그렇게 자격심사를 해서 6명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6명을 재직으로 뽑아서 사람들이 1년 동안 해요. 이게 바로 아테네 폴리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민주주의인데 이 우리는 민주주의를 오늘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선거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선거는 민주주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요 사람들 생각하는 민주주의.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현대 사회의 민주주의 국가는 그냥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었다 뿐이지 아주 유력한 몇몇 사람들의 과부 지배예요. 과부 정치예요. 그렇죠? 대통령 바뀌어도 나라 말아먹었던 놈들은 지금 해먹고 있잖아. 97년대 외환은행 위기를 불러왔던 만수랑 지난 시간부터 강만수 집안의 수치 강씨 집안의 수치 강만수 10년 만에 컴백했어요. 그죠? 만수 왔어요. 윤중현이도 왔어. 지금 당나라당 이런 데서 국회의원 하는 애들 맨날 똑같은 애들이잖아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거라 이게. 이게 그냥 과부지배 국가예요. 사실상 선거의 형식을 빌린 과부지배 국가예요. 이거 깨지 않으면 민주주의일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이제 제가 할 일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뭐냐면은 페리클레스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 네소스 전쟁사에 보면은 페리클레스의 장례식 연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체제는 얼마나 멋진 체제냐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연설해 놓는데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누구나가 공평하게 누구나가 공평하게 공직에 공직을 맡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해요. 이게 민주주의야. 거대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 생각. 지금 우리 가난한 사람 국회의원 못해요.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국회의원이에요. 선거운동 어떤 게 되고 공탁금 노려야 되잖아요. 국회의원 못해요. 구의원도 못해요. 제가 동네 유지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 저보고 구의원 출마라고 담배가게 아저씨도 소망숙부 아저씨도 말씀을 혹시 그래요. 가끔 가면 네? 소망숙부 아저씨가 아유 여의도 이사원들은 조금 유지 행세가 아직 익숙지 않은데 이제 홍제 사동 살 때는 내가 유지였어요. 쌀가게 할아버지부터 또 이랑숙부 아저씨가 해가지고 미바이 가면 다 같이 동장님도 막 이렇게 서로 알고 보니까 낮에 놀잖아요. 회사를 안 나가니까 동네 유지인데 구의원 나가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아, 돈 없어서 못 나갑니다. 그러면 그 양반이 한 말이 강생처럼 훌륭한 인재가 구의원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참 안타깝고요. 담배 하나 주세요. 이랑숙부 가서 이제 그 오대 가고 소주나 먹고 결국 인재들은 오대 가고 소주나 먹고서 이렇게 울분을 삼키고 있는 동안에 동네 그 토론 세력들 있잖아요. 그렇게 저기 뭐야 건물주인 이런 사람들이 구의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그게 아니야. 아테네스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공평하게 공직을 맡을 수 있는 체제. 이게 민주주의의 사람들이. 공평하게 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추첨을 하면 되는 거야. 그죠? 월드컵 추첨하잖아요. 저 추첨하잖아요. 추첨. 이제 비극을 갖다 상영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이따가 다시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누군가가 지금 관직에서 뭘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권세를 부리고 함부로 까불잖아요. 그러면은 각 딱 민회에서 발의를 해. 저 새끼 쫓아냅시다. 갈아버립시다. 그래가지고 도자기 껍질에다가 이름을 써. 갈아버리자 하면은 많이 나오면 바로 국회 추방. 그러니까는 권세를 부린 놈들이 함부로 권세를 부릴 수가 없어. 게다가 뭐 부정부패 1년 후에 회계감사를 해. 임기를 그만두고. 지가 또 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부정부패를 저질 수 있겠죠. 애들 심어놓고. 또 한다는 보장이 없어 추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 후에 회계감사를 해가지고 개판이다. 추방이야 바로. 넌 아테네에서 떠나. 그러니까는 부정부패가 이게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 부정부패는 왜 저지르냐면 지가 다음에 또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짬박아가지고 야 애들아 니들 이렇게 우리 해갖고 나눠먹자 우리 계속 해먹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고대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위정자를 우습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방치 알았지. 저건 별거 아니야. 추첨으로 되면서 우리 우습게 할 수 있잖아. 그치? 왠지 동네에서 돈 많은 아저씨들 아 이번에 제가 어떤 건물 세입자야. 우리 건물 주인이 와갖고 저 이번에 구의원 나가려고 합니다. 저 좀 찍어주세요. 당신이 뭐 제주도 없는지 돈 받게 돼 있으면 곧 비우셔야겠네. 안 되거든. 근데 추천될까나? 놀리는 거지. 제가 이번 집주인이 와가지고, 건물주인이 와서, 저희 분이 구의원 출마하려고 그럽니다. 추천이 될까나, 아저씨?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내 탓 아니잖아, 그죠? 내가 안 찍어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위정자를 우습게 할 수 있는 거야. 맘먹는 거예요. 위정자를. 게다가, 제가 이 재판정이라고 얘기했죠, 재판정. 요것도 재판관을 추천으로 뽑아갖고 한다니까. 사법고시가 없어. 이게 되게 중요해. 왜? 지금 한국에서도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이게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잖아요. 이것들이. 대통령은 그래서 명박이 같은 저 말쩍 말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전두환이도 말이죠.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는 짓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법부는 시험 봐서 들어가 버리거든. 시험 봐서. 그러니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을 우습게 하는 거라.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은 재판을 하는 것도 재판장들도 추첨을 해서 재판관을 뽑아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테네라고 하는 이 나라의 폴리시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위정자들이. 그 사람들하고 보통 사람들 사이에 이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고 아주 만만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어봐도 오늘날에 이런 드라마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위정자들 갖다 가볍게 여기고 까대고 위정자에게 맞서는 드라마가 바로 지금부터 2500년 전 BC 5세기에 아테네 극장에서 상영될 수 있었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보셔야 돼요. 만약에 조선시대 때 정조가 1800년에 죽었는데 1700년 무렵에 이게 왕을 갖다가 이렇게 까대는 드라마를 갖다 누가 다 했다고 그랬어요. 걔는 그 다음날로 바로 야 왕이 야 쟤 좀 불러와봐. 쟤 목에 좀 칼고 가져가지고 좀 어디서 매달아봐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 인생이라는 게 뭐냐 정치라는 게 뭐냐 이런 것을 갖다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드라마를 읽을 때 유념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했죠. 극단적으로 인물을 전형화시켜요. 고대 그리스 비극의 특징. 지난번에 호메로스 일리아스 읽을 때도 그랬죠. 아킬레우스는 앉아서 쉴 때도 발 빠른 아킬레우스는 자빠지신다. 이렇게 쓰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유형화죠. 그게 그 사람들의 핵심적인 캐릭터를 확 뽑아내서 그걸로 딱 못을 박아두는 거거든요. 그게 있어. 마찬가지로 그리스 비극은 그게 더 강력해. 그리고 이 서포클레스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 다 잘라내버리고 도움이 되는 것만 쫙 긁어다가 착 논리적으로 구성시킨다. 핵심적인 것만 골라서 쓸데없는 얘기는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고전 그리스 비극에 가지고 있는 서사시보다도 훨씬 더 압축적이고 전형적인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말하자면 정치 드라마고 교육 드라마란 말이죠. 정치 드라마고 교육 드라마. 이걸 알아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연극은 어떻게 해서 상연이 되냐. 연극이 이제 일반적인 특징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곳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폴리스에 대한 의미는 다시 텍스트를 읽어 나가면서 다시 얘기를 하겠는데 연극은 어떻게 하느냐? 디오니소스 신이라고 하는 디오니소스 신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디오니소스 신을 기리는 축제가 열립니다. 디오니소스 신을 기리는 축제가 열리는데 이때가 언제냐? 디오니소스 신을 기리는 축제는 3월에서 4월 사이에 아주 커다란 축제가 열려요. 근데 이때는 일주일 동안 이제 연극 경연대회가 열리는데 이때 왜 3월에서 4월이냐? 왜 3월에서 4월이겠어요? 강주영 얘기가. 요즘 지금 디오니소스 축제가 열릴 때예요. 왜 3월에서 4월이겠어요? 상상력을 발휘해라. 뭘 뿌려? 시. 어. 식량을 이제 추석에 대한 시를 뿌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잘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예. 아, 여기서 생각, 씨를 뿌린다는 말이 생각나는데. 여러분들, 부산에 가면 경남여고라고 있어요. 경남여고 아세요? 부산에? 있겠죠? 경남, 경남여고. 경남여고 교훈이 뭔지 아세요? 예? 네? 경남여고 교훈이 결핵의 밭이야. 무지하게 옆이 좀, 씨 뿌리는 밭. 경남여고 교훈이. 그래가지고, 쪽팔려 뭐 없애자고. 세계에 퍼져 있는 경남여고 동창 여러분들, 할머니들이 반대해서 못 고친대요, 이거. 씨를 뿌린다 하니까 밭에 생각하는데. 부산, 부산 동여고는 뭐냐면 이보다 약간 현대화된 거죠. 결핵의 참된 어머니가 되죠. 아, 제가 지난 이번 1월 달에 부산에 있는 교사들 그 연수하러 갔는데 거기서 교훈을 물어보니까 어떤 경남여고 선생님들도 결핵의 밭이다. 일제 때 만들어진 거예요. 맞아요. 씨 뿌린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제. 이 돼지,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신의 축제 때는 이제 얼어붙어 있고 잠들어 있는 돼지를 깨우고 풍성한 결실을 기원하기 위해서 축제를 엽니다. 일주일 동안 열려요. 이 축제가 일주일 동안 열리는데 어떤 형식으로 이 축제가 진행이 되냐면 연극 경연 대회가 디오니소스 신 축제 때 연극 경연 대회가 연극 경연 대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의 시인들이, 그러니까 여기 서프에서 시인이죠, 그죠? 몇 사람의 시인들이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경연대회를 여는 거예요. 경연대회를. 이 경연대회를 열어서 나중에 이제 우승자에게는 상금도 주고, 그런 식으로 하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행정관이 시민 중에서 이제 연극 경연대회가 열리는데 이 연극 경연대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되죠? 행정관이 시민 중에 한 시민들 중에서 몇몇 사람을 골라서 아 이번엔 다섯 팀 정도가 겨루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섯 명의 코레보스를 임명합니다. 행정관이 코레보스를 임명을 해야 돼. 이게 재밌어. 이게 코레보스 이 시스템을 알아두면 재밌어요. 코레보스를 임명하는데 이 코레보스는 어떤 사람이냐? 부유한 사람입니다. 부자가. 그 중에서 돈을 좀 벌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사람을 코레보스 하실래요? 휠체어를 보시면 코레보스 누가 코레고스 할 사람? 네, 일단 코레고스만 하죠 잠깐. 저요? 응. 저 돈이 있어요? 돈 없는데. 그냥 왜 돈도 없냐? 돈 없으면 안 되는데. 좋아요. 코레고스 합니다. 지금 친구 많아요 코레고스는. 자, 아니. 자기가 코레고스예요 지금. 성함이? 박종국입니다. 박종국 씨. 그러니까 박종국 코레고스. 제가 이제 행정관인데 박종국 코레고스. 이분으로도 코레고스 해. 오늘 한번 떴다. 그러니까 코레고스 이제 코레고스 있어요. 그러면 코레고스 있으면 이 코레고스는 뭘 해야 되냐? 이 사람 해야 되는 일단 합창 가무다, 즉 코러스를 모집을 해야 되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코러스를 모집을 했는데 코러스들이 이제 와서 연습하고 그러면 간식도 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중에 이제 코레고스 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 돈이 많아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저기 박종국 코레고스하고 이번에 코레고스는 이제 강남 모집해요. 코러스 나오세요. 코러스 하실 분. 그러면 이제 없어 보이는 코레고스들이 있으면 안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행정관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코레고스로 임명한다 이거죠. 코레고스는 이제 코러스를 모집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 드라마는 코러스 중심이에요. 원래는 그 오케스트라 있죠. 거기서 합창과 가무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대사를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원래는. 나중에는 대사가 중심이 되고 합창단이 중간에 끼어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안티고네나 오이디푸스 읽어보면은 그게 절반쯤 돼요. 오히려 합창이 더 많아요. 더 많아. 그러니까 코러스를 모집을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장비를 이제 마련하는데 이 코러스에는 대개 합창 가무단에 B급 같은 경우는 15명, T급 같은 경우는 24명 내에서 25명 정도. 그러니까 15명, 25명 정도의 그게 필요해요. 합창단이. 코레고스. 그 다음에, 이제, 코레고스는 근데 이게 시에 대해서, 이 드라마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냐, 이제, 시인. 시인이 필요하지.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아이스피로스 같은 시인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연 배우, 그 다음에 조연 배우, 단역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주연 배우, 조연 배우, 그 다음에 단역. 단역 안티고네 같은 경우는 크레온 왕하고 그 다음에 안티고네가 주연 배우겠죠. 그럼 시인은 있어 이제 소포클레스. 네. 박종국 프로듀서는 소포클레스하고 이번에 좀 하시죠. 네, 소포클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이번에 김상민 씨 주연 한번 해요. 네. 네, 주연 배우 안티고네 여기 있는데 괜찮겠어? 크레온인 줄 알았죠? 자, 이거 제가 이번에 안티고네 좀 해보겠다. 아, 김종국 씨 옆에 있는 분 안티고네 해보죠. 네, 안티고네 괜찮은 성함이? 예, 읽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안티고네 파트를. 네. 어영부영하다가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맨에는 오늘 이번 처음 오셨죠? 강의. 네, 이스맨에 여기 가실래요? 제가 짧아요. 앞부분에 창까지 있어. 안티고네 언니하고 창까지 대화만 하면 되거든요. 좀 적은 기간이 필요해요. 네, 그럼 이스맨에 하실래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이스맨의 분 열심히 읽어주시고 안티고네 분 열심히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안티고네나 이스맨 씨는 해야 돼요. 해보세요. 지금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건데 지금 이 드라마를 읽는 이유가 뭔데? 그냥 드라마를 아빠는 집에 가시고 이렇게 할 게 아니잖아 지금. 응, 들어 줘봐.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저 이스맨이야. 너는 나와 함께 출산 안 되면 너와 무관한 것을 내고 삼지 마.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이야. 아시겠어요? 지금 조심해야 돼. 안티고네야. 크레온. 왜? 네, 주연인데. 시킨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코레고스를 맡은 게 제일 좋았어. 코레고스 할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행정관이잖아요. 그럼 제가 자. 박종국 씨 코레고스 하세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계신 분은 안티고네한테 제가 찍었죠. 이거는 지금 행정관이 임명을 하는 임명, 주연 배우를 임명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는 돈 많은 코레고스한테 그래도 좀 유능해 보이는 시인과 무능해 보이는 시인 좀 있잖아요. 그럼 유능해 보이는 시인을 돈 많은 코레고스가 야, 소프클래스, 난 이번에 우승하면 우리 나눠 먹자. 그래갖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이게 뭐냐? 위내를 열어요. 이제 딱 이렇게 하고, 이제, 코레고스, 박종국 코레고스와 소포클래스 시인과, 그 다음에 이근호 코레고스와 뭐, 이렇게, 옆구리 클래스, 저기 시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연 배우가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렇게 쫙 열리잖아? 그래서 위내를 딱 열어가지고, 이 위내에서, 코레고스의 이름을 적은, 그 표 있죠? 종이, 그 종이가 아니지, 이때는. 어쨌든, 어디다가 코레고스 이름을 쳐가지고, 항아리에다 집어넣어. 항아리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제비를 뽑아. 제비를 뽑아. 그래가지고, 제가 딱 제비를 뽑았는데, 이그노 코레고스가 먼저 딱 들렸어요. 이그노. 이그노! 그러니까, 이그노가, 아, 그러면 소포클래스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식.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뽑기야. 이게 굉장히 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령 이렇게 안 하고 박종원 코레고스가 돈이 많고 이근호 코레고스를 간신히 코레고스가 된 사람이다. 그래갖고 박종원 코레고스가 소포클레스가 이번에 야 이번에 시인 중에 누가 제일 잘 나갔냐? 소포클레스 이번에 한번 따면 당상입니다. 그래? 그럼 가서 뒷돈 주고 스카우트 해야지. 이렇게 되면 박종원 코레고스 경쟁하기도 전에 박종원 코레고스가 따면 올 거냐? 소포클레스가 뭘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미대에서 누구나, 누가 모든 사람이 부모님 앞에서 시인을 선택해.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코레고스, 시인을 추첨으로. 요걸 엮는 것을, 시인과 코레고스를 엮는 것을 추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말이죠. 이게, 주연 배우들도 연기력이 만만치 않잖아. 그죠? 가령, 사람과 야망을 해야 되는데, 이 덕화를 테스트로, 이 덕화를 테스트로 할 거냐, 응? 박종원 코레고스는 운이 좋아서 이덕화를, 이덕화 연봉 많이 줄게, 해. 근데, 이분, 이런 애들 세다면 안 되잖아, 여기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감정 연기가 없어, 처음부터까지. 왜 그래, 엄마? 짜증나 죽겠어, 죽네, 돼도 재미가 없어, 그런 놈들은. 덕화는, 그, 내면의 깊은 고뇌를, 특히, 예전에 그 덕화가, 그 정자한테 그 정자가 바가지 긁을 때 기억나세요? 보셨어요 예전에? 사람과의 막 정자가 막 이 막 양냄이 막 패대기 그때 양냄이였지 패대기 치고 그러면 정자 이러지 마 이러면서 해줘야 이게 정 그게 웃기라고 엄마 나 이렇게 웃기고 맞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될 수가 있어. 좀 연기까지 좀 된 애들을 박정권에서 돈질 해갖고 말이야 해볼 수가 있거든. 이유는 이런 이거는 아 씨가 돈 없으니까 나는 이거는 아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없잖아. 나 이유 내리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차라리 내가 그냥 추방되고 말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주연 배우는 내가 이걸 이제 아 너 안티고네 너는 그래요 뭐 이렇게 열을 딱 하고 딱 위에다 써놓으면 주연 배우도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여기서는 오로지 이제 연습 또 연습 코레보스가 돈이 많아서 소용없어 간식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연습 또 연습 이제 공정하게 아까 내가 얘기했죠. 공정함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요 좀 더디 가더라도 또는 나라가 좀 띨띨해 보일지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어쨌든 누구나 다 그래 공정해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이 절차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시겠죠? 시인과 주연 배우를 코레고스와 짝짓기를 할 때 추첨에 의했다는 거 제비뽑기를 통해서 시인에게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합창 가문단 대본을 쓰고 합창 가문단을 갖다 연습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죽이는 거지 이제 직접 시인이. 근데 시인은 어떻게 하느냐? 시인이 한 명의 시인이 이 시인이 장난 아니지. 그러니까 제가 지난 마지막 시간에 그렇게 했잖아요. 불멸의 영웅을 결국 영웅으로서 살아남게 하는 사람은 시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시인이라고. 이 시인은 경연대에서 비극 세 편, 그다음에 희극, 희극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티로스극이라고 해요. 사티로스극 한 편, 그래서 네 편을 집필을 해야 돼. 시인. 그러니까 이게 일단 글발이 되는 시인을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코레고스한테 해주면은 완전히 난리가 날 수가 생기겠죠. 네 편을 마련을 해가지고 비극 세 편, 사티로스극 한 편을 갖다가 하루에 때리 한 거예요. 하루 종일 본 거야, 가서. 즉, 소포클레스의 이 같은 경우는 오이디푸스, 안티고네,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이 세 편을 이게 3부작이에요. 그래서 비극 세 편 중에서 3부작. 오이디푸스 3부작, 오레스테스 3부작, 이렇게 트릴로기라, 트리라고 하는 게 3이고, 로기가 이야기죠. 세 개 이야기, 3 스토리스를 갖다가 세 편의 이야기를 쫙 하는 거, 보세요. 그 테아트론에서 하루 종일 볼을 자잖아. 하루 종일 포도주 마셔가면서 하루 종일 그냥 봐야 된다고 해야 돼. 나중에 어찌 되겠어? 맛이 가는 거라. 하루 종일 이렇게 드라마를 보는 거. 이게 바로. 그러니까 하루에 네 편. 여기서 이제 트릴로기라고 하는 말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비극 경연대회가 시작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극 경연대회가 딱 시작이 되면 이제 나중에 우승한 자에게는 이 비극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자에게는 아주 엄청난 명예가 주어지겠죠. 이 명예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명예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요것을 할 때 요 지금 이 비극 경연대회에 나온 코레고스와 시인과 주연 배우를 엮는 방법 있잖아요. 이런 방법들도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네. 편중되지 않게 한다. 그리고 이 사소한 일 하나에도 그리스 사람들은 이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하는 이 비극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비극이라고 하는 말에 무슨 뜻이 있느냐? 트라고디아라고 해요. 근데 영어로 이제 트레지디죠. 트레지디. 트라고디아라는 히라보에서 나온 말이에요. 영어로. 이거는 히라보고 이거는 영어고 트라고디아. 트라고디아. 근데 이 트라고디아라고 하는 말은 트라고스라고 하는 말하고 트라고스라고 하는 말하고 오디라고 하는 말하고 두 개가 합해져서 트라고스는 아주 뜻밖에도 트라고스가 염소라는 뜻입니다. 오디가 노래라는 뜻입니다. 염소 노래다. 몇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리스에서 이 트라고디아라고 하는 말이 트라고스라는 말하고 오디라고 하는 말하고 합해져서 트라고디아인데 왜 이 두 개? 염소 노래잖아요. 그죠? 염소 노래인데 왜 이 두 개의 말이 합해졌는가? 몇 가지 학설이 있는데 첫째, 자, 이게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왜 염소 노래라고 했겠는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왜 염소 노래라고 했겠습니까? 그냥 아무 얘기나 해봐. 처음 왔죠? 이거 처음이죠? 아니요. 지난달에 들었어요? 근데 왜 이래? 아무 얘기나 하니까 모르겠는 거 하고 틀린 얘기라도 짜깍짜깍 하면 돼요. 자, 보세요. 저 뒤에 앉으신 분도 조심하세요. 염소 우는 소리가 슬퍼서. 네? 정답이 가까워요, 지금. 저 뒤에 앉아 계신 분. 이제 손 이렇게 해. 네. 왜 염소라 했겠습니까? 염소에서 뭘 씹고 있으니까, 입을 움직인다. 잘 놓지, 잘 비토해서. 아, 그건 아니다. 이건 정말, 이 양반 진짜, 뭔가 좀 드라마고, 염소가 계속 뭘 씹고 있는가 하고, 이 비극 드라마 무슨 관계입니까? 그 뒤에 앉아 계신 까만 그 터틀넥 입으신 분. 예. 예. 또 기뻐서요? 지금 이 양반이 한번 길 잘못 갔다 보니까 다들 그리고 가네, 이제. 정답에 가깝다고 그랬지. 염소를 재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지금? 프로보스 다음 대답이야. 역시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 우리 뭐 슬프네, 그렇잖아요. 있는 분들은 일단 좀 제대로 느껴봐. 아! 프로보스 훌륭해요. 아! 아, 정말요? 진심이요? 염소 웬만히 키우신데. 이게 몇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비극을 공연할 때, 디오니소스 신에게 뭔가 제사를 진행하지 않겠어요? 재물을 바칠 때 염소를 바쳤다. 하는 학설이 있어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게 재물이 염소니까, 염소를 바칠 때, 이제, 그래서 염소를 바칠 때, 염소가 슬픈 울음소리를 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슬프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코레고스 다음 생각이에요. 역시 코레고스들이 아니면 이런 생각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지. 그래서 없이 사는 놈들은 염소, 흑염소 나무 어떻게 한 마리 잡아. 이런 생각 지금 재물을 맞은 내가 못하는 거라. 좋아요, 좋아요. 이 동대문에는 이렇게 코레고스 할 만한 분이 산다고 얘기질 않았는데 얘기해가지고 동대문 지역에서 제일 그 화려하고도 멋진 건물은 공공건물은 이 건물, 정부화도서가 여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랜드마크 하나, 이게 동대문구에.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염소를 제물로 바쳤는데, 일리아스 우리 읽은 사람은 금방 알겠죠. 고장 염소야? 그죠? 일리아스는 뭘 바쳤어? 헤카톰베. 그죠? 소 몇 마리씩, 100마리씩 때려 넣었잖아요. 그죠? 얘네들 보니까 비극이 나올 무렵에는 먹고 사는 게 좀 안 풀리는 듯이 이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일리아스 할 때 얘기했죠. 플라톤의 대화편을 이렇게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향연 잔치를 벌이러 가는데 기껏해야 생선 몇 마리 놓고 한다고. 먹고 사는 게 안. 환경 파괴가 극심해져가지고 이때쯤 오면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농사가 잘 안 돼.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발전한 게 항아리잖아요? 엠포라? 항아리인데, 그 항아리가 어떤, 올리브 그림을 거기다 담아서 해외로 수출하던 때 쓰는 그거였거든, 항아리가. 앉아서 놓고 구경하는 게 아니었어요. 올리브 장, 장사, 올리브 농사도 잘 안 되고, 원래가 강수량 500mm 이하에서는 농사 잘 안 되거든요. 올리브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해외 식민지를 개척이 활발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가 전쟁 국가로 전환되었어요. 농업으로 자족자족이 안 돼. 소농 중심의 농업에 자족자족이 안 되잖아요. 자족자족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나라가 전쟁 국가로 전환되고, 거기서부터 제국주의가 되고, 나라가 망해요. 소농 중심의 농업 국가가 빠져서 벗어나잖아요. 그걸 왜 벗어나느냐? 환경이 파괴됐기 때문에. 고작 염소라. 고작 염소. 또 하나는, 자, 또 코레고스타운 발상이 좀 없이 사는 사람의 발상이 한번 궁금합니다. 자, 또 다른 학설 뭐 있겠습니까? 자, 저 그만 주시면 됩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질문 받게? 재물? 아, 그러세요? 끝나요. 보겠습니다. 왜 염소 노래라 했겠느냐? 진도가 지금 여기서 대답을 하셔 나갑니다. 자, 다른 문제. 이건 아주 상스러운 발상을 하신대요. 얘기해보세요. 거짓수행하고 비교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니라니까, 그렇게. 내가 말해. 그렇게 고귀하게 생각하지 말고! 염소의 탈을. 탈이 아니라, 위에는 사람인데 아래는 염소 모습으로 한 하체를 염소처럼 하는 것 있죠? 그 판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고 그 등장한 사티로스들, 그러니까 초기 비극에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했다. 사티로스 등장, 희극에는 곡이 있었어요. 곡이 있었어요. 2번 됐어요. 그러니까 염소의 뭐 염소처럼 생긴 뭔가를 갖다 몸에다 이게 걸치고 나와서 했다. 자, 무지하게 쌍스러운 기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더. 없이 사는 사람은, 아, 저기, 방역수님. 네. 좀 없이 사는 사람은 좀 답을 하실 것 같아요. 염소가 고기를 못 먹고, 풀만 먹으니까, 비싸. 그렇게 대답하시면 다들 불쌍하게 생각해요. 자, 얘기해보세요. 최민 씨. 무지하게 쉬운데, 이건 진짜. 상상력을 발휘할 것도 없는데. 내가 좀 전에 했던 얘기 중에 헤카톤베를 했잖아, 예전에 일리아스는. 여기서는. 염소잖아, 염소를 재물로 바치잖아요. 염소 정도면, 그러니까 소 100마리 바치던 시절에서 지금 염소 한 마리 간신히 바치던 시절에 왔어. 어? 그러니까 우승자한테 염소가 뭐였다 이거? 염소가 상품이었던 거예요. 염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무지하게 싼 거야 이거. 쌍수만 해. 염소가 상품이야. 왜? 이것도 귀한 거라. 염소가 상품이었다. 그래서 트라고스 염소의 노래라고 이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예? 있어요. 이 세 가지. 근데 가장 유력한 학설은 비극 공연 때 디오니소스 신에게 바친 재물이 염소였다라는 학설이 가장 유력하겠죠. 상품 왠지 이건 아니겠잖아. 에이, 아마추어같이. 촌스럽잖아. 상품 왠지 뭐. 이게, 이 비극 경연 때 코레고스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코레고스 이런 사람들이. 뭐 염소 하나 정도는 가볍게 했지. 소 100마리는 안 돼도 염소 하나 정도는. 그러니까 염소가 상품이었다.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희생제의를 제거하기 위한 희생양을. 그러니까 염소가 희생양으로서 이제 이게 받쳐졌다. 염소가 희생양으로 받쳐졌다.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여기서부터 하나 생각합시다. 염소가 이제 희생제물이었다. 신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은 그 신에게 희생제물을 바침으로써 노리는 바가 뭐죠? 신에게 희생제물을 바친 이유가 뭐죠? 네? 누가 뭐라고? 네? 풍년을 기원한다. 자, 풍년을 기원한다. 딱, 그 다음 1번. 그 다음에 풍년 기억 말고! 예? 잘 봐달라고. 잘 봐달라고! 코레모스 예수받고 다녀요? 맞습니다. 잘 봐달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얘가 대신 씻어주는 거죠. 그죠? 그게 희생제이자.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예수가 희생제물이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희생제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 이렇게 희생제물을 바친다. 희생제물을 바친다. 여기서 부정을 더러움을 씻는다. 그렇죠? 더러움을 씻는다. 이게 이 더러움을 씻는다. 이걸 그리스도로 카타르시스가 아시죠? 카타르시스가 개운해. 찜질방 갔다 나와서 이게 카타르시스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찜질방에서 나오면서 아우 이 카타르시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냥 그럴 때는 개운해. 그러면 멋져 보이려고 말이야. 아마추어 티 안 내려고 말이지. 저는 찜질방의 프로입니다. 카타르시스 분들이죠. 이따운 소리들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카타르시스라는 게 이게 부정을 씻어서 개운해.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염소를 바치고 이제 희생제물을 바친 다음에 사람들 위해서 드라마를 하죠. 그러면 연극 공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교육 공연의 카타르시스. 딱 알아두셔야 돼요.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희생제물을 바쳐서 부정한 죄를 갖다 씻어내면서 동시에 비극 역시 또한 카타르시스 목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씻어주고 비극은 그걸 하루 종일 그걸 보다 보면 나중에 완전 뽕 맞은 놈처럼 될 거라. 그러겠죠? 그럼 어떻게 돼? 뿅! 가는 거라. 꽁마니처럼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비극 드라마는 아주 극단적인 전형들이 드러난다고. 극단적인 전형 한쪽 편에 드는 거야. 안티고네, 안티고네. 그러면 그런 편에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에 몰입을 해. 몰입을 해서 쫙 가다 보면 나중에는 드라마가 그냥 완전 양쪽이 쫙 들이쳐가지고, 정말 피 터지는 결말이 딱 끝나버리거든요. 그럼 개운한 거야. 감정에 그냥 쫙 올라갔다가, 슈 하고 꺼진 것처럼 뽕 맞은 일, 뽕, 그러니까 뽕을 한 대 딱 맞고 나오는 거지. 나오면서 이렇게, 아따, 카타르시스네.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연극은 비극의, 비극 드라마의 목적이 뭐냐? 카타르시스다 이거죠. 물 한 잔 먹고 합시다.